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5일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경축 제1번 조선인 축하단 제중조선인 정윤 앞에 축하단이 경의를 표시했습니다.